Fireworks, 심장이 팡팡 마주치면 나 감탄을 like uh. 그럼 난 반응에 당연해 like die. Well, I'm right, I'm right, I'm right, I'm right. 난 who 하고 볼게 can you move my mind. 털도 말고 털도 말고 the only time 너 없는 마음을 들어줘. 이제 내 멋대로 매일매일 절대 없을 거야 지루할 듯. 예전에 날 찾지 마 baby. 네가 알던 난 여기 없으니까. Shake it, shake it like you on my birthday. I'm not so tall, I'm not a donkey.